HUBS. 초록나라 초록마을. 안녕하세요, 나그네 여러분. 오늘도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한양대학교는 진한 녹색으로 물들었어요. 아니, 그저께는 밥을 먹으려고 정문 계단을 내려가는데 길 위로 무성하게 뻗은 나뭇가지가 머리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식물은 좋아하는데 벌레는 꽤나 무서워해서 머리에 벌레가 앉을까봐 어깨를 한껏 움츠리고 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푸릇푸릇 자라나는 나무와 덤불을 보면 괜스레 마음이 뿌듯하고 평온해진답니다. 초록색이 눈에 좋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파장을 갖고 있어서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눈은 초록색 식물에 고정하고 귀는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편하게 맡기고 오늘의 라디오도 함께하도록 합시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5월 하늘엔 휘파람이 분대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팔베개도 스르르르. 그래야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나풀 되는데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지난 속마음 오늘도 거리에 서 있어요. 이런 내 마음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또 그렇게 서 있어. 달아나는 빛 초록을 거머쥐고 그만큼 내 모습이 엿되리. 오늘 소개해드릴 녹색 식물은 바로 토끼풀입니다. 흔히 클로버라고도 불리는 토끼풀의 학명은 트라이폴리엄 레펜스인데요. 트라이폴리엄은 잎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고 레펜스는 땅을 따라서 자라는 식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해보자면 땅에서 자라는 새 잎을 가진 식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토끼풀은 주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자라고 유럽이 원산지인데요. 생명력과 적응력이 강해서 극단적인 환경만 아니면 어디서든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꿀 때 골칫거리가 되기도 해요. 저희 집 마당에도 토끼풀이 엄청 많이 자라 있습니다. 잡초를 없애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하는데 토끼풀의 뿌리는 엄청 얇고 연약해서 쉽게 끊어져요. 그래서 끝까지 뽑기가 무척이나 힘들답니다. 저번에 아빠랑 쪼그려 앉아서 한참을 뽑았는데 아니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니까요. 이번 여름방학에 한번 날 잡고 토끼풀만 왕창 뜯어야겠어요. 베이먼스 이어의 Yours. 토끼풀이라는 이름은 꽃의 모양에서 따왔는데요. 이 식물은 흰색 꽃잎이 퐁신퐁신하고 동그랗게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토끼의 엉덩이 아니면 토끼의 꼬리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 꽃이에요. 귀엽고 여리여리한 모양새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줄기가 길게 자란다는 점에서 풀꽃반지에 좋은 재료가 된답니다. 풀꽃반지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꽃과 줄기를 이리저리 엮고 묶으면 됩니다. 반지를 만드는 게 조금 익숙해졌다면 팔찌나 화관을 도전해봐도 좋아요. 민들레 같은 다른 꽃들도 함께 엮어주면 정말 정말 예쁜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리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반지를 손에 끼운 순간이 더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거죠. 아, 근데 역시 벌레가 조금 무섭긴 합니다. 진딧물 같은 벌레가 붙어있진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검정치마의 Love is all. 그새 줄어들었네. 나를 기다린 줄 알았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다시 우리 둘만 남았네. 술이 가득한 눈으로 날 사랑한다 말했었지. 슬프도록 과장된 네 모습도 뭐 나쁘지 않은걸. 새로운 사실이 아니어도 난 매번 새로워. 아무렴 어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Yeah, yeah, yeah. 입으로 입에 비밀을 담아 토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정리로 한껏 시작해도 모자를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걸 완벽하지 않아 기쁜 걸 내가 모자르는 만큼 너는 조금 모나했거든 새로운 사실이 아니어도 난 매번 새로워 아무렴 어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yeah, yeah, yeah. Love is all, it's love, love is all Love is all, it's love, love is all Love is all, it's love, love is all 사랑이 전부인 거야 토끼풀, 다른 말로 클로버는 아까 소개해드린 학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세 장의 잎이 달려있는데요. 간혹 돌연변이 클로버가 자라기도 한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네잎 클로버예요. 클로버가 네 잎이 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어서 네 잎으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약 만분의 일의 확률로 이런 클로버가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잎 클로버의 생장점이 닫히는 경우인데요. 식물의 생장점이란 새로운 줄기와 이파리가 돋아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상처가 생기면 원래대로면 돋아나지 않은 새로운 이파리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네잎 클로버가 되는 거랍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보다는 생장점이 닫혀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닫히는 원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밟히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잎 클로버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행운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초등학생 때였을까요? 행운은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찾아오지 않아 내가 만들어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하교할 때마다 토끼풀밭을 막 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어릴 적에 저는 참 당돌했네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새잎 클로버를 밟는 것은 행운을 위해 행복을 망가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인데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 이파리는 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요. 사실 토끼풀의 꽃말은 약속, 행운, 평화이고 토끼 엉덩이를 닮은 꽃에 붙는 의미입니다. 이제 새잎 클로버를 보고도 행운이 넘치는 하루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요. 라우브와 코난 그레이의 Fake. On the surface, act like you're perfect. Everyone knows you're just like everyone else, except for you're better at taking photos. Oh, oh, oh. Yeah. Why you gotta make everything show? Oh, oh. Man, you're so fucking fake. You don't mean a single thing you say. If you got a problem, say it to my face. And you're just like all the people that you hate. That's so fake. The real you's back up, I got my phone. Calling me up when you're getting drunk. You say you're in love, but what do you mean? Cause when you wake up, you blame it on drugs. And then we break up, you lie through your teeth. You just wanna play little games for attention. You just wanna play little games for attention. Telling me your perfect lies. and wasting all my time, cause you're so fucking fake. You don't mean a single thing you say. If you got a problem, say it to my face. And you're just like my phone. You just wanna play little games for attention. Pushing me away so I crave your affection. Calling me insane, but you stay in my mentions. Telling me your perfect lies and wasting all my time, cause you're so fucking fake. You don't mean a single thing. 비리디 플란테. 우리 라디오의 코너 비리디 플란테에서는 생활 속 곳곳에 피어있는 식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크리퍼 식물과 클라이머 식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식물은 모두 덩굴 식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라는 방향입니다. 크리퍼라는 영어 단어는 땅을 기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슬금슬금 기어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뭔가 싸한 느낌이 드는 사람을 크리퍼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땅 위에서 가로로 넓게 퍼져서 자라는 식물을 이르는 말인 거죠. 오늘의 주인공인 토끼풀도 크리퍼 식물이랍니다. 다른 예시로 수박, 호박과 같은 박 종류랑 고구마도 여기에 포함돼요. 반대로 클라이머 식물은 가로가 아닌 세로로 높게 자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줄기가 엄청 튼튼한 건 또 아니어서 벽이나 장대 같은 지지대를 찾아 기어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완두콩이나 포도, 키위와 같은 친구들이 클라이머 식물에 속해요. 아, 그런데 포도나무의 경우에는 일정 높이에 다다르는 순간 가지를 가로로 넓게 퍼뜨리는데요. 2018년 전북의 어느 한 농장에서 한 그루에 4천 송이가 넘게 포도가 열린 경우도 있었답니다. 포도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클라임 크리퍼? 에이, 모르겠고 갑자기 달달한 포도 한 송이가 먹고 싶어지는 건 확실하네요. 존 케이의 Cheap Sunglasses. The second I tell you how I feel, I get anxious and I don't understand it. Can't you see I'm trying? Oh, but every time I blame it on the timing. I know it's a lie, but we've been lying closer. I've been getting colder. It's already over in my mind. Maybe that's why I only buy cheap sunglasses, cause I know that I know that I'll lose them sooner or later or lately. I can't keep anything, can't keep you. I only buy cheap sunglasses, cause I know that I know that I'll lose them sooner or later. Oh baby, I can't keep anything, can't keep you. This is why I can't have nice things, yeah. Cause I question every blessing in my life. Ooh-hoo-hoo. The second I put my heart out, yeah, even just a little bit, yeah, I know you walk all over it. Can't you see I'm trying? Oh, but every time I blame it on the timing. I know it's a lie, but we've been lying closer. I've been getting colder. It's already over. as well. I only buy cheap sunglasses, cause I know that I lose them sooner or later, or lately I can't keep anything, can't keep you. I only buy cheap sunglasses, cause I know that I lose them sooner or later, or baby I can't keep anything, can't keep you.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아까 풀꽃 반지 얘기했던 게 생각나서 이 시를 들고 왔어요. 아, 예전에 저희 동생이 이 시를 저에게 낭독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제 얼굴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읽었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동생을 업어주고 키워줘봤자 하등 쓸모가 없네요. 그 녀석 설마 진심은 아니었겠죠? 제 얼굴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나태주 선생님의 풀꽃,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토끼풀 친구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시 같아요. 때로는 잡초처럼 여겨져서 성가시기도 하고 이곳저곳 피어있다 보니까 사실 그 존재감을 느끼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선을 오래 두다 보면 토끼풀의 소박한 아름다움과 은은한 향기가 느껴지는 순간이 온답니다. 토끼풀의 꽃말인 행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행운은 언제나 있지만 그걸 당장 눈치채기에는 아직 우리의 시선을 충분히 두지 않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그 행운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푸릇푸릇하고 찬란한 식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의 김소은, 기술의 김태환, 그리고 저는 식물지기 임세윤이었습니다. HUBS